창밖에 비가 내릴 때면 옛 생각에 잠기고네. 난 헤어졌다는 게 실감이 안 나서 홀로 남았단 게 서투른 오늘 같은 걸. 벌써 네가 그리워지 건지 아님 괜히 외로웠는지. 어지러진 맘은 식을 줄 모르고 하루하루가 왜 힘들기만 하는지. 처음 만나 설렜던 그날처럼 뜨겁게 안았던 그날처럼 이젠 두 번 다시 돌릴 수 없는 걸 우린 잘 알잖아. 너는 바라지 않아. 시작이 늘 난 두려웠었다고. 사랑하니까 좋았으니까 유유한 너를 잊진 않을까.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힘들기만 했는데. 내겐 너뿐이란 걸.